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화에서 백살 장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자강도 고풍군읍 3이민반에 살고 있는 리유순 할머니가 10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. 경의하는 최고 리용도자 김종훈 동지께서는 백살 장수자에게 은종을 인 생일상을 보내셨습니다.